아무개 씨의 노래는 흥이나지만 거기까지예요. 아, 이 보컬에 깊은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공인 도토 7화 DPA 강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각자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희에게 기쁜 일이 있었죠? 기쁜 소식이 하나 있죠? 네. 뭐지? 나만 몰라요? 오늘 알려주려고 네. 말 안 했어. 뭐예요? 우리 몽팟에서 아 몽팟이라는 팟캐스트에서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짝짝짝. 짝짝짝.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인 독토는 별개로 진행을 하고 몽팟에서 또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같이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카페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몽팟이라는 팟캐스트에 가셔서 저희가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 연계가 되는 것도 있고 네. 못다한 이야기들도 다룰 예정이에요. 못다한 이야기들도 하고 이제 또 새로운 얘기들도 하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자기소개를 아직 안 했네요. 아. 아직 전혀 이게 실수로 처음 듣고 7화부터 클릭하신 분들이 7화부터 최신순으로 클릭하신 분도 있을 텐데 장군님부터 자기소개를 아 거기 우리 팟캐스트에 이름이 장군 이진법 개미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순으로 네. 왜 저부터 넣으셨어요? 안 그러면 혼날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랬구나. 네. 생각도 못하겠어요. 그랬구나. 네 저는 네, 저는 장군 김장군이라고 합니다. 내 소개가 뭐였지? 저는 네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인문학 공부도 하고 싶어서 내적 갈등이 심해요. 어제 동생한테 욕심 많다고 혼났습니다. 왜요? 욕심이 돈 벌고 싶으면 네. 돈만 벌지 뭐 책 읽고 싶고 인문학 공부하고 싶다고 깝치냐고 혼났어요. 어휴. 네. 책 읽고 인문학 공부하는 걸로 돈을 벌면 되잖아요. 그런 실력이 공인 독토. 그럼 에휴 뭘? 네.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이걸로 돈 아직 못 벌었잖아요. 에휴 못 벌어요. 그러지 말하잖아 못 벌어. 벌 가능성도 없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요. 네,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고. 네. 네. 들으시는 분들이 즐거우시면 됩니다. 막 이래. 자꾸 자본가가 되고 싶다고 하시니까. 장난 아니다. 거짓말 장난.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이진법입니다. 와 잘생겼다. 그거 또 그거 앞으로 매번 소개할 때마다 깔아주세요. 네. 그거 1화에서 했는데 1화 아무도 안 들어서 아무도 관심 없어. 아 1화 아무도 안 들었어요? 1화가 너무 볼륨이 작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 심지어 작아서 예. 그 소리도 안 들릴걸요? 이어폰으로 들으면은 들리더라고요. 그럼 1화를 없애버리죠 저희. 없애버리고 싶어 1화. 그래도 아무튼 우리... 소개하세요. 네 이진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사족 안 붙이기로 했어요. 왜요? 상처받았어. 아니 이게 처음 클릭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이진법인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뭐였지 내 소개가? 쟤도 욕심이 많아. 아 아날로그 감성 디지털 노마드족 이진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욕심이 많아. 아 그 지난번 소개를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진법님이. 네.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장군님이 이제 바로 까였죠. 예. 멋있는 척하려고 그런다고. 맞아. 제 눈치 보지 마세요. 아 근데 아날로그랑 디지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는 반응이 좋더라고요. 되게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셔서 그래요?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칭찬해 줘야지. 매번 조금씩 새로운 거를 그러면. 네. 오늘은 없나요? 새로운 거. 아, 네. 이 피드백을 처음 들어서. 그러니까 칭찬은 가끔 해줘야지. 날 길들이고 있어. 네, 개미님. 네. 대화명 개미입니다. 자꾸 요새 개그 욕심이 많이 생겨서 괴롭다고 예, 깨달았어요. 제가 개그 욕심이 있다는 거를 며칠 전에 듣다가 저희 녹음한 거 듣다가 어우 나 되게 뭐 애쓰네 예, 이런 걸 느꼈어요. 저는 1화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제가 좀 둔해요. 네, 개미이고요. 아 웃겨.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항상 기계와 대화를 하지만 언젠가는 인간을 향한 인문학적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개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개미님 소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언제 들어도. 근데 로우 레벨 소프트웨어 예. 엔지니어라는 뜻이 하드웨어랑 관계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셨잖아요. 예. 언젠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바뀌어야죠. 로우 레벨을 하지 말고 하이 레벨을 해야지. 언제 특집으로 한번 로우 레벨이 네. 뭐고 하이 레벨이 뭔지. 그거 지금도 할 수 있는데. 1번 드릴게요. 1분? 네, 로우 레벨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진법님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쟤네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도움 됐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긴장했어. 네, 로우 레벨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 기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깝지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낮은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쪽에 가까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하이 레벨이라고 하고 기계 쪽에 좀 더 가까운 걸 로우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주로 하는 일이 기계를 다루는 기계 생명을 불어넣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서. 근데 뭐 예를 들어 좀 더 사람한테 이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게임을 만든다거나 그런 건 좀 하이 레벨이라고 하고 네. 저는 뭐 어떤 특정한 기계를 움직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계요? 뭐 여러 기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기계? 산업 현장에서 쓰는 기계 이런 거요?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 핸드폰을 네. 핸드폰에서 저희가 앱 개발을 하면 하이 레벨인 거고 네. 만약에 핸드폰 그 프로세서를 뭐 카메라를 어떻게 동작시킬지랑 뭐 그런 거를 프로그램하면 로우 레벨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확해요. 왜? 이해했어. 난 이해했어. 바로 이해했네요. 언젠가가. 난 멋있으니까. 오케이. 네. 그럼 오늘.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제 차례가 돼서 기존에 저희 공인 독터 들어주셨던 분은 개미님이 드디어 그 실리콘밸리나 히피 특집을 할 건가? 네. 정말 하고 싶었는데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허튼 소리 하면 안 되죠. 또 까이잖아요. 또 제 친구들이 듣고 있거든요. 이쪽 분야에 있는. 네, 그래서 깔 준비하고. 그쵸. 그 친구들은 무서워요. 진짜. 야, 또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 그래서 그거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네. 준비하기로 하고 오늘은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아, 드디어 공인독도에서 소설을 다루는군요. 예, 인문하면 소설이지요. 그렇죠. 대표적인 철학도 있고. 네. 사실 처음에는 무슨 소설로 독서 토론을 하나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네.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이 책이 이제 GPA 강요라는 책이고요. 독일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라는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이 조금 활동을 20세기에 하셔서 최근이네요. 네? 최근 아닌가요? 한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100년도 안 됐지. 100년이 안 됐어. 네. 한 몇십 년 됐는데 이 책은 저기 작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은둔. 그러니까 대중들이랑 소통을 안 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작품을 내고 그냥 숨어 지내요. 근데 그 작품들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단편 소설도 짓고 장편도 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작품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게 대중한테 알려지게 된 게 콘트라베이스라는 짧은 단편으로 알려졌고 네. 그다음에 아마 가장 대중적인 작품은 향수라는 장편 향수. 소설일 것 같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근데 전 영화로 봤어요. 아. 둘 다 봤어요. 되게 유식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별로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생전부터 유명했다는 거네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왜 그래요? 아, 지금도요? 그럼요. 죄송. 아, 이게 아까 말장난 한 거고요. 20세기 그게. 아, 이분, 진짜? 예. 이분 살아 계세요. 안 그래도 86년도 소설이던데. 네. 50년생인가? 49년생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40몇 년생이었던 네. 것 같아요. 아, 안 그래도 86년으로 소설 끝에 다 적혀 있어서. 네. 그리고 100년은 무슨 이러려고 그랬는데. 까는 걸 참아줬더니 네. 날 좀 장난을 치고 낚였다 내가. 이분 사진을 보면은 딱 하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좀 운동자네요. 네, 낡은 스웨터를 딱 입고 머리가 좀 벗겨졌는데 약 45도의 각도의 시선을 올려다보면서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있는 그 사진.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 그 사진밖에 안 떠요. 뭔가 귀여울 것 같아요. 좀 잘생겼어요? 그냥 독일 사람 같다? 유럽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있죠. 못생겼나 보다. 독일 사람들한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넘어가시죠. 독일 사람 중에 잘생긴 사람이 있을 텐데? 맞죠.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하지 마요.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존머시 이야기라는 또 단편 소설을 지으신 분이. 아, 나 방금 존머시 이야기에 존머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에? 아니에요. 네. 아, 제가 지금 사진 찾아봤는데 네. 귀엽진 않네요. 좀. 어, 그 존머시. 네, 맞아요. 그 사진. 요런 사진도 있네요.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아, 생긴 거를 설명해 달라고? 아까 근데 머리가 짧고 벗겨졌는데 옆에만 조금 있고요. 퀭한 눈을 가지고 있고. 네, 약간 퀭한 눈과 여자분들 잘생기지 않았어요? 굳이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찾아보세요. 궁금하시면. 아무튼. 네. 계속해 주세요, 개미님. 또 사소개 길어지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좋아요. 지금 물 마시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마셔야 되겠다. 그리고 비둘기라는 또 작품도 굉장히 특이한 작품. 다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고요. 사실 너무 제가 이거 20세기에 읽어서 저도 기억이 비둘기라는 거랑 콘트라베이스는 사실 그렇게 나진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고 존 모시 이야기나 향수는 너무 깊이 뇌리에 박혀 있어서. 근데 이 작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파트리크 지스킨트랑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낸 건 아니거든요. 유명해진 게 뭐 10개가 채 안 다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 작품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허무주의.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결말이 비참하죠, 좀. 비극적으로 그러네요. 끝나요. 네. 그 향수도 그렇고. 향수 결말 약간 충격이었어요. 저 읽다가, 그러니까 저는 소설만 봤거든요. 네. 소설 책을 읽다가 결말 딱 봤을 때 소리 질렀어요. 오. 죽인다 이 책. 와. 그리고 존 모시 이야기 읽고 나서 완전 광팬이 됐거든요. 이 작가한테. 근데 게다가 또. 막 숨어사네. 은둔자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어두운. 예, 어두운. 내면의 어두움이 가득하신 예. 개미님. 그리고 이분 작품의 특징이 되게 단순한 단순한 거에서 디테일을 이끌어내요. 향수 같은 것도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천부적인 능력을 갖고 어떤 네. 아내가 태어나서 그런 얘기들이 있고 존 모시 이야기도 그냥 동네에 사는 어떤 아저씨인데 그 베일에 맞아요. 쌓여진 그 아저씨가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호수로 들어가면서 끝났는데 그게 죽은 거죠 사실. 네. 이게 주위에 있을 법한 그런 소재를 갖고 이야기를 정말 잘 풀어나가는 능력을 특이하게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고 특이하고 아주 독창적인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 중에서 기피의 강요라는 책을 오늘 다루기로 했는데 이 책은 단편집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의 단편 소설이랑 한 개의 이분 에세이로 이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피의 강요라는 책이지만 실제 단편 소설의 첫 번째 제목이 기피의 강요고 네. 두 번째 게 승부라는 작품이고 세 번째 게 장인 밑사리의 유언이라는 작품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요 지금 저희가 읽은 책에는 그 세 개의 단편이 묶여서 있잖아요. 네. 그 묶은 게 쥐스킨트가 묶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출판사에서 묶어서 출판한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공통적인 면이 느껴졌어요, 저는. 저도 그래서 혹시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책이 네. 모음집인지 아니면 네. 우리나라에 출판됐을 때가 모아서 낸 건지 네. 근데 독일 원래 서적도 역시 세 개의 소설과 한 편의 에세이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아, 독일에서 나온 예. 책도. 네. 그래서 부제가 제가 독일어를 했었는데 까먹었는데 세 개의 네.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에세이 이렇게 아. 네. 그렇게 동일어로 돼 있어요. 기피의 강요는 아니고. 기피의 강요 그다음에 옆에 아, 부제로 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어느 정도 작가의 동의는 받았겠네요. 그러면 묶는 거에 대해서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이 아저씨 고집 있는 아저씨 것 같아서 그리고 네. 그러니까 소문들이 많잖아요. 원래 은둔 생활하신 분들한테 네. 이분은 이렇게 사진을 찍히거나 아니면 인터뷰하는 걸 극도로 혐오한대요. 그래서 사진도 아까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진짜 우리나라 그 누구 저기 연예인 사진 많이 찍는 데 있잖아요. 디스패치. 디스패치가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해보면 정부랑 연관이 없어서 안 할래나? 네. 별로 흥미를 느낄만한.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안 한다고? 아니 아니. 이 아저씨가 직접 네. 엮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증명해 드릴게요. 느껴졌구나. 아 그래요? 증명해 드릴게요. 왜냐면은 나는 좀 이따가. 그래요. 이따.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예. 첫 번째 두 개는 연관성이 깊어 보이고 네. 출판한 연도도 비슷하죠.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 한 이야기는 장인 미서리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제가 첫 번째 두 개랑 조금 다르고 네. 출판 연도도 10년 정도가 차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전에요. 아, 그 전이에요. 네, 저게 76년도고 미사르가 앞에 두 개가 85, 86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인지 아니면은 두 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대칭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의도가 작가의 의도인지 아니면 출판사의 의도인지가 궁금했어요. 이따 토론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저도 사실 두 개는 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연관성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네. 제가 네. 밝혀드리죠. 야. 철학적인 흐름을. 그렇죠. 철학 아니야. 전공하시는 분들 까주세요. 오늘 사과할 거 없나? 사과는 공개 사과 방송에서. 오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신을 가져요. 네. 이 책을 제가 이제 고르게 된 이유를 짧게 말씀드리면 뭐 제 개인적인 선호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짧고 강렬한 걸 좀 좋아하는데 음악도 이제 그린데이 같은 펑크락 그룹도 음악은 되게 짧은데 강렬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소설이 읽다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자기가 겪어왔던 상황, 현대의 힘든 상황에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특히나 이 책은 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세 분이 각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해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고 제가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쥐스킨트가요? 네. 소설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소설을 많이 읽지는 않지만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책을 이제 얇고 얇아서 굉장히 얇죠. 예, 금방 읽을 수 있어서 또 또 청취자를 배려하는 또 우리 공인 독토. 그거와 제가 녹음 시간을 녹음 시간도 이제 배려하는 녹음 시간을 배려해서 우리의 비용도 좀 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좀 저희가 다른 걸로 밥벌이 하다 보니까 좀 바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네. 아 근데 장담할게요. 굉장한 퀄리티로 네. 준비해 왔어요. 아우. 장난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기 방송. 책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정말? 그럼요. 기대가 큽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보시죠. 세계 단편 소설 중에 첫 번째 GPA 강요, 이 책의 제목이자 GPA 강요에 대해서 예, 먼저 토론을 해보시죠. 토론에 앞서서 제가 네, 줄거리를 네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청배 개미로 청취자를 배려하는 아, 개미. 무슨 얘긴가 하고 있었어. 내가 모르는 사자성어인가 이러면서. 아니야, 난 개그일 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당황했어요. 사실 이거 난 개그인 줄 알고 있어. 갑자기 준비를 한 거거든요. 뭐 어떤 게요? 청배 개미가? 아 진짜로 제가 네. 편집을 하잖아요. 네. 편집을 하다 보면은 개미님이 드문드문 이렇게 망설이면서 자신감 없이 개그를 치고 있어요. 왜 자신감이 없다고? 없어요. 그래요? 근데 왜 없이 느껴지냐면 아무도 안 웃거든요. 그래도 진범님은 웃어주셨어요. 가끔 그 웃어요. 네. 한 두 번 중에 한 번 웃어요. 장군님은 진짜 너무해요. 저는 마음이 급해요. 왜냐면 제가 얘기하고 나서 제가 미안을 외치게 돼요. 아, 눈치 보고 계세요. 네, 눈치 보고. 막. 우리 모두 장군님의 눈치를 보고 있죠. 괜히 장군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렇게 보이는 방송 같은 거 하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줄거리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GPA 강요는 한 젊은 그 소묘 작가가 있어요. 소묘 연필로 그리는 화가죠. 소묘 작가가 자신의 첫 번째 전시회를 딱 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그림을 보다가 참 당신의 그림에서는 그 느껴진다. 훌륭하다. 네, 훌륭하다. 처음에는 극찬을 꽤나 훌륭하다. 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림의 깊이가 없어요. 그 말을 하고 딱 가요. 그랬을 때 젊은 소묘 작가는 그냥 이렇게 넘겨지게 되는데 그 평론가가 며칠 뒤에 글을 평론을 쓰게 돼요. 네. 거기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죠. 아, 이 젊은 소묘 작가에서 느껴지는 건 뭐 훌륭하나 네.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다. 그리고 나서 이 젊은 소묘 작가가 그런가? 살짝 동요되는. 예, 동요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을 뭐 지인들을 모여서 이제 또 자기 작품 전시를 하는데 거기 와서 똑같은 말들을 한대요. 사람들이. 네. 아, 이 참 저 작가님 참 잘 그리세요. 아, 그런데 귓속말로 하는 걸 듣게 돼요. 아, 근데 해석하게도 깊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이 젊은 작가가. 난 왜 깊이가 없을까? 그러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게 돼요. 네. 하루는 서점에 가서 깊이가 있는 책을 소개시켜달라 그랬더니 그 서점 작가가 비트겐슈타인 책을 권해주더래요. 개미님이 좋아하는 네네.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이 또 나오더라고 거기서. 네. 제가 그 의미도 알려드릴게요. 진짜요? 네. 그것까지 궁금했어? 장난이죠. 저는 그냥 농구 철학 뭐 그거 좀 어려운 거를 얘기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연관이 있어요? 차, 대단하다. 이렇게 떠벌려놓고 네. 욕먹으면 어떡하냐고 헛소리라고 욕을 해줄 정도로 관심 있는 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 만족할래. 그래서 이제 네. 이 작가가 좌절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작품 활동도 못하고 점토를 빚다가 뭐 후벼 파기도 하고 그러다가 친구들이 이제 걱정이 돼서 네. 아, 안 되겠다. 얘 좀 구제해 주자. 그랬는데 어떤 남자가 이 젊은 작가를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19금인데 여기서부터 젊은 그 남자 젊은지는 모르겠다 남자가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고 하니까 이 화가가 어 나도 당신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내가 깊이가 없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 남자가 어, 뭐지? 여기서 이제 그냥 가게 되죠. 똥 밟았다 이러면서. 어 그렇죠. 나중에 똥도 싸죠. 맞죠. 네. 그리고 나서 뭐 이 사람이 이제 상속받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이제 소비하게 돼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정말 몸도 이제 비대해지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완전 페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방송탑 위에 올라가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뛰어내려서 자살을 합니다. 그때 언론은 난리가 났어요. 자살 사건을 크게 다루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오, 이 작가가 왜 죽었나? 왜 이렇게 어? 바람 부는 날 어디까지 날아갔나? 막 이상한 기사들을 또 써내죠. 그리고 나서 평론가가 다시 나타나요. 아, 그 이 젊은 훌륭한 작가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뭐 예술가를 능력 있는 예술가를 지원해주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평론가는 아, 이 사람이 자살한 건 극히 개인적인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 그 초기 시대 초기 작품서부터 뭔가가 느껴지지 않냐? 무슨 자아의 분열 뭐 이러면서 어떤 깊이의 강요를 당해서 이 사람이 너무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 않냐? 이러면서 딱 소설은 끝이 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어? 끝난 건가? 왜? 사실 굉장히 짧죠. 예. 너무 셌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다 그렇죠. 청백애미죠. 네. 이 책을 안 읽으셔도 지금 이걸 들으셨으면 다 읽으신 거죠. 정말 다 읽었네요. 농담을 저렇게 진지하게 안 웃어뒀어 이번엔. 유머를 저렇게 나중에 진지하게. 장군님이 편집하실 때 이렇게 굉장하시다. 대중들이 웃는 그 하하 이런 것처럼 효과음. 아, 나 그런 프로그램을 찾았거든요. 네. 어, 아, 나 지금 찾을 수 있어. 네. 아무튼 저를 네. 위해서 미안. 안 해준대. 아무튼 네. 네. 근데 저도 굉장히 짧은데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었어요 소설이. 그래서 추천해주신 개미님께 굉장히 네. 감사했었어요 처음에 읽고. 오 갑자기 오늘은 칭찬? 네 장군님이 스타일을 바꾸셨네요. 아, 누가 들으면 나 진짜 나쁜 착한, 사람인 줄 알아. 착한 장군으로. 진짜. 그래서 오늘 발제 토론할 내용은 뭐죠? 네 이 소설 관련해서. 오늘은 진법님이 좀 엄하시다 그쵸? 아니에요. 어? 아닌데? 뭐, 원래 스타일인데.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치, 네. 맨날 나 얼굴. 네? 네. 참고로 지금 장군님은 하지마. 왜요?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의 해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예. 제가 한번 그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맨 마지막에 그 평론가가 말한 게 조금 아리까리했었어요. 마지막 말이요. 네. 아, 근데 좀 어떻게 얘기, 예. 어렵게 말하는 것 같긴 해. 예, 그거를 한번 쭉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마지막 얘기를. 그 평론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글을. 그 화가가 죽고 나서 비극적 종말의 씨앗은 개인적인 것에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야, 이 발베네. 응? 발베네요. 소박하게 보이는 그녀의 초기 작품들에서 이미 충격적인 분열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아, 숙명적인 아니 무자비하다고 말하고 싶은 이 그 깊이의 강요를 이러면서 딱 평론가가 글을 붙이죠. 그래서 이 책을 했을 때 어, 이 작가가 뭘 의미를 한 걸까? 맨 처음에 저는 봤을 때 해석을 잘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번 봤거든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셨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먼저 진법님부터. 아,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뭐 자아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한 표현들 자체가 그 그림에 굉장히 깊이가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초기 네. 작품들을 얘가 마지막 다시 얘기했을 때. 그래서 결국 제가 받아들인 거는 그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 네. 네, 그거를 얘기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사실 제 마지막에서 비평가가 얘기했을 때 비평가는 자기가 깊이가 없다고 얘기한 거를 기억이나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 네. 오. 그 작가에 대해서 그거를 기억하고 얘기를 한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냥 일하듯이 시부린 거네. 네. 어, 이거 너무 심한 말이야. 자제해 주세요. 아,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생각까진 못했네. 진짜 이 평론가가 네. 예전에 썼던 그거를 네. 기억 못하고 썼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 그 생각. 그냥 못했네. 깊이를 운운하는 걸 좋아하는 평론가일 수도 있는 거죠. 아, 자기 그 말만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 의미 없이 던진 말인데 꽤나 유명한 평론가다 보니까 네. 작가 자신도 영향을 받고 주위 예. 사람들은 당연히 더 영향을 받고 맞아요. 그 영화 평론가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서바이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공개 음악 아, 네. 프로그램 이런 데도 보면은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자꾸 그 어떤 걸로만 자기 그 프레임으로만 맞아요. 평가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컨셉일 수도 있는데 방송 컨셉 예 그런 게 좀 느껴지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네. 보면은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네. 어떤 가수가 나왔는데 처음에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심사평을 유명한 사람들 나와서 오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들어보면 되게 좋은 것 같고 맞아요 휘둘리죠 영향을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네. 저도 그 사람들이 또 어떤 분야의 권위자니까 네 또 뭐 그럴싸하게 얘기 잘하잖아요 그런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네. 네.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고개를 지금 끄덕거리고 계십니다. 네. 네. 뭔가 생각하고 있는지. 예, 네. 네, 저도 이 문단 자체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깊이라는 거의 의미는 여기에서 깊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누구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네, 아무도 모르면서 그냥 깊이가 있니 없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게 있을 것 같다 모두들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그냥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심지어 예, 그러니까 평론가도 있다고 그냥 믿고 그리고 그거를 강요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망가진 그 여류 화가도 심지어 그게 뭔지 모르고 근데 얘는 그래도 찾으려고는 노력하죠. 그렇죠. 네. 처절하게. 네. 비트겐슈타인도 읽어보고. 읽질 않은 것 같아요. 아, 읽진 않았어요. 물어보기라도 하고 예. 뭔가 표현해보려고라도 하고 그 뭐 근데 누구도 모르는데 그거를 아는 척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저는 읽다가 네. 그. 왜 하필 이 파트리크 지스킨트가 소묘 작가를 선정했을까? 아,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비꼬거든요. 네. 소묘라는 게 얼마나 깊이가 있겠어요, 사실. 스케치잖아요. 제가 그 분야를 일을 하지 않아서 함부로 얘기하진 못하지만 네. 2차원적인 거니까 어쨌든. 예. 그러니까 색깔도 없고. 사실 명암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네요. 예. 근데 그게 얼마나 깊이가 있겠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 갖고 평론가들이나 뭐 사람들이 대중들이 아, 저 사람 깊이가 없어. 그렇게 말해 버리면 자신은 아, 그림에 뭔가 아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비꼬는 것 같았어요. 겁나 진하게 그려. 겁나 진하게 그려. 깊이 있게. 시꺼멓게. 뚫어 버려. 지옥 불 막. 뚫어. 깊이는 있겠네. 소면대 3차원. 그러면 소면대 3차원. 4D는 안 되나? 4D? 그러니까. 소리까지. 그러네요. 네. 저는 그런 의미로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소묘가 깊이가 있어 봤잖아요, 진짜. 네. 아니요, 또 그렇게 말하면은 아이, 아, 괜찮아요. 공개 사과. 공개 사과에서 저희 사과하면 되니까. 소묘하시는 분들 이 방송 제발 들어주세요. 네. 왜? 난 까임 당하고 싶어. 아, 변태적인 성향이. 아, 나는 무관심이 더 싫은 것 같아. 변태야. 그런데 마지막에 자살했을 때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뛰어내렸는데 뭐 숲을 건너서 엄청 멀리까지 날아갔다. 네. 그것 결국 깊이가 뭐 없어서 가볍다 이런 거를 표현한 건가요?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도 많이 찌고 네. 뭐 그랬는데 뭐 멀리 날아갔다. 뭐 네, 그런 게 작가가 그냥 의미 없이 쓰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또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았어요. 저도.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그 작가가 깊이에 이제 그러니까 소묘 작가가 깊이에 집착하게 되면서 점토에다 자꾸 구멍을 뚫잖아요. 네. 그리고 죽었을 때도 그게 엄청 많이 발견됐다 그러고. 네. 그게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그냥 깊이 뚫었다는 건가? 점토를 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라고 표현이 돼 있었거든요. 배설물도 발견됐다고 네. 하고 집에서. 배설물 자꾸. 저는 그게 그 장치가 그 예술하는 사람들은 좀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좀 다르잖아요. 그 장치를 넣은 것 같았거든요. 배설물이 자기 작업실에 똥오줌 싸는 거면 오 진짜 저 사람은 예술에 미친 놈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배설물에 되게 집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근데 점토로 다시 돌아가면 네. 점토의 의미요. 저는 깊게는 생각 못 해봤어요. 장모님은 뭐 잘 모르겠어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고 싶었나 보죠. 깊이를 있으려고. 이거 자꾸 그런가. 저는 그게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의미로 썼을까. 쓰려파는 게. 네. 걔를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제가 여기서 공부해온 걸 얘기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제가 비트겐슈타인? 네. 오, 예. Yeah. 조금 길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얕을 수도 있지만. 네.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3분만 주세요. 2분 59초. 그 요새 제가 철학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얇게.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네. 어떤 뭐 돈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아, 자꾸 돈 하지 마시고. 네. 이거는 제가 두 가지 갈등 중에 후자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했지만 변태적 성향이 있으니까 많이 까주시면 좋을 것 같아. 틀렸다. 네. 네 말 틀렸다. 웃기지 마라. 네.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강의가 나와서 듣고서 이제 어제 이 그 발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인 부분이랑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네.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근대 서양 철학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리스 이후로 항상 이제 뭐 한 가지 진리가 존재한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예. 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데아라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뭐였죠? 그 누구야? 그 책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했던 데카르트도 네.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이성을 중시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성이 최고다.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칸트나 헤겔 같은 경우도 발음이 안 돼서 철학을 얘기할 수가 없네. 관념론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관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쨌든 절대적인 그 유일무이한 정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그 기절을 이루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데아, 신, 이성, 그다음에 절대 진리 같은 어쨌든 뭔가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요. 그 근대 철학은. 근데 그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여러 철학자들이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철학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 양상을 학파들이 이렇게 네. 나눠지는 거죠. 네. 그 양상을 띠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그중에 하나 이게 그러니까 그중에 일단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제 나와요? 비트겐슈타인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네. 그중에 이제 허무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때 나타나는데 하느님이 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이 옳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을 옳다고 어떤 사람이 판단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이 또 그 사람의 생각을 또 옳다고 누군가 판단해줬어요. 네. 그럼 그 두 사람의 판단을 옳다고 해준 제 3의 인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세 사람의 판단을 옳다고 해준, 네. 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그 전 모든 사람들의 판단을 옳다고 해준 그 인물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 인물이네요. 네, 그 네. 최종적인 인물이 하느님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네. 이라는 의문을 현대에 와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모든 그건 종교학자들의 얘기예요? 아니면은 철학에 대한 얘기인데.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실존주의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 잠깐만. 하느님이라는 게 신이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리스도 신이 있다고 다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예요? 아, 근데 근대에서는 신이 없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서양 철학에서는. 네, 전혀? 그리스도, 네. 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탕에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신이 네. 없는 철학에서 신이 없다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신이 없을 수도 있다가 됐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실존을 마련해주는 근거 자체가 하느님이었거든요, 신이었거든요. 네. 근데 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시를 하는 철학가들이 있으면서. 허무주의도 그 하나의 양상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 소설이 결국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는 허무주의 양상을 띠는 것도 이런 현대 철학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특이한 해석이네요. 네. 그 허무주의가 나온 게 그러면 몇 년도 정도 돼요? 아니 왜냐하면 이 작가가 영향을 받았으면은 맞물릴 것 같아서. 니체가 언제죠? 아, 니체부터가 허무주의예요? 아니요. 허무주의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허무주의라는 철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그렇죠. 어떤 철학 네. 중에 그런 면이 묻어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네. 허무 개그는 사실 철학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죄송해요. 참지 못했어. 또. 좀 심했네 이번 거. 네, 죄송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도 이제 여러 철학가들이 있는데 샤르트르 실존주의를 허무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네. 실존주의도 이제 신이 있다고 하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실존주의는 허무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얇게만 공부했기 때문에 네. 막 누가 막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예. 네. 논란 물어보지 마. 결론은 물어보지 마. 알겠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 책이 얘기는... 허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작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현대로 그러니까 근대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철학의 양상을 이 사람이 많이 반영을 이 소설에서 한 것 같다는 근거를 마침 많이 포착을 해봤고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재밌을 것 같았어요. 공부한 거를 표현하고 싶었다. 아 근데 제가 이것만 이 네. 소설만 느꼈으면 모르겠는데 나머지 세 소설도 다 연결이 되고 그래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두 소설은 비슷한 것 같은데 세 번째 소설은 아닌 거 좀 이상하게 연결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 관점에서 연결해 보니까 연결이 됐고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재밌을 것 그러네요. 같아서. 그러네요. 연결되네요. 네. 연결되죠. 세 번째 네.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제 아 그래서 그 니체가 자꾸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하는 맞습니다. 게 허무주의 얘기를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아 근데 니체는 허무주의는 아니라고 해요. 제가 니체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보다가 말았는데 니체는 막 너무 어렵더라고요. 니체는 근데 허무주의는 아니래요. 이 연겁 이렇게 계속 그 이렇게 반복되는 생 중에서도 반복되지만 그 순간순간이 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니체는 환생을 믿은 거야 그러면? 환생을 믿은 게 아니고 알겠어요. 안 물어볼게. 네 물어보지 마라. 여기까지 니체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왜 나온 겁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니체는 제가 마지막 문학의 건방증 할 때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비트겐슈타인은 왜 나왔냐면 궁금해요. 네. 그건 좀 궁금하네요. 저는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의 그 젊었을 때 발표했던 그 책이 네. 아무도 이해 못했대요. 아 맞아요. 네,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깊이가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 아무도 이해 못했고 그래서 그런 소재로 하진 않았을까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책으로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제 생각인데 네. 제 생각이에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깊이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를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떠들기만 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평론가를 포함해서. 네. 제 생각에 근대에서도 근대 철학을 얘기한 사람들 중에 이데아니 뭐 절대 진리니 모두 얘기를 했지만 결국 절대 진리가 뭐니라고 얘기했을 때 뭐 정확히 이런 거야라고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게 현대 철학이 넘어오면서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니체도 얘기를 해요. 니체도 그거는 이제 대답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철학을 처음 시작하거든요. 네, 어떤 거에 대해서 절대 진리라는 건 대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은 그거를 까기 위해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깔려고 철학을 시작했어요. 비트겐슈타인이 그 러셀 제자 맞죠? 제자라고 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네. 러셀이랑 러셀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러셀이 후원자죠. 러셀이 비트겐슈타인 때문에 철학을 포기했어요. 아, 네. 그리고 사회학자가 됐죠.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을 시작한 이유가 철학을 그만, 그러니까 철학을 없애려 끝내려고 철학을 시작했는데 뭐 어떻게 끝내려고 했냐면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의 철학이 계속 풀리지 않는 이유 자체가 언어가 불분명하고 언어가 현재 세상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즉 이제 세상이나 존재라는 거를 현재로 존재하는 그 상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언어라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언어로 모든 거를 다 표현할 수는 없다. 네. 명제 자체로 표현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한데 명제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가 왜 있는가 하는 철학적인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네. 거네요.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트겐슈타인.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토론할 아니까 그러니까 말할 어차피 말장난이다. 그렇죠. 지금 어차피 다 언어로 표현 못하는데 너네들끼리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쩌드는 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러니 철학을 그만둬라. 맞죠, 맞아요. 이제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게 20대 때 써낸 거잖아요. 철학에 논거 철학 논거가 뭐였죠? 예. 세계는 왜 있는가 하는 철학적인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 세계의 존재, 인생의 의미, 신의 존재 이런 것들을 근대까지의 철학이 진지하게 탐구를 해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트겐슈타인에 의해서 모조리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제 첨언을 하면 비트겐슈타인도 후기에는 언어가 비언어적인 문맥상의 의미도 이제 표현되어야만 언어가 좀 더 완전해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철학의 의미가 있다라고 좀 방향을 바꿔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젊었을 때 딱 내고 나서 네 맞아요. 모든 철학자들을 뒤집어 엎었거든요. 철학은 끝났다.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맞아요. 다시 돌아와요. 내가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또 다른 주장을 펼쳐내니까 맞아요. 철학자들이 뭐야 이거. 철학자들만 노란한 거죠. 진짜. 근데 이제 어쨌든 초기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초기 철학, 후기 철학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데. 아 그렇더라고요. 네. 어쨌든 초기 철학이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언어의 중요성을 얘기함으로써 그 구조학이랄까 언어 논리학이랄까 그런 거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비트겐슈타인이. 네. 그러면은 그 서점 직원이 비트겐슈타인 책을 소개를 해줬다는 건. 작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너의 그러니까 그 쥐스킨트의 의도는 쥐스킨트가 만약에 서점 직원으로 빙의를 해서 비트겐슈타인 책을 추천해줬다고 가정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너의 그림엔 깊이가 있는데 표현이 부족하니 언어적인 표현이 부족하니 그걸 담아낼 수 없었을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깊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죠. 논할 수 없다. 맞아요. 너의 그림에 대한 깊이는 논할 수 없다. 어차피. 네. 그러면 진리라는 걸 추구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소묘 작품에 네.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그건 의미가 있는 건가? 아니죠. 왜냐면 비평가가 언어로 썼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언어라는 거는 철학이니까 언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근데 미술에 의하면 뭔가 표현 방법 자체 전반적인 예. 걸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미술가는 사실 자기의 작품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에이. 언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비트겐슈타인과의 어떤 연관? 아 근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소묘 뭐 미술 작품 이렇게 한정지으면 되게 막 복잡해지는 것 같고 어찌됐건 비트겐슈타인 이건 뭐 비트겐슈타인으로 저는 그냥 힌트를 줬다고 생각을 했고 근대 철학을 비판하려고 한 목적이라고 이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 깊이라는 그 누구도 잘 알 수 없는 근대 철학 자체에서 추구하는 절대 진리라는 것이 존재할지도 모르는 그 무의미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가. 그 허무주의랑 좀 연결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근데 허무함과. 네. 그러니까 장군님은 그런 것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특이하네요. 근데 장군님 말 들으니까 저는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작가로서 그 자기의 작품 속에 주인공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재밌죠? 예, 훌륭하세요. 재밌는데, 네, 재밌어요. 표정들이 왜 이렇게 탐탁지 않아? 비트겐슈타인을 제가 사람을 좋아해서 사실 그 농구 철학은 안 읽어봤어요. 철학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그냥 한 인생이 너무 흥미로워서 좋아하게 됐거든요. 철학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이해하는데 되게 이만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예. 어려웠고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이해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추상적이잖아요. 굉장히 추상적. 저희 분야에서도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어느 기계에서건 어느 환경에서건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하나의 abstrac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추상화된 소프트웨어가 존재를 해요. 이 소프트웨어의 목적은 얘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계가 붙더라도 어느 프로그램이 돌더라도 얘가 커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영역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코딩할 때 abstract 쓰는 게 예, 그거죠. abstrac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그냥 하드웨어를 더 좋아하신 분들은 abstraction이 나오면 혼란스러워요. 아니 나는 그냥 기계 한 레지스터만 건들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 기술들이?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소프트웨어가 이 기계에도 쓸 수 있고 저 기계에도 쓸 수 있고 이상한 기계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공통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거든요. 층으로. 장군님 어려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 네. 추상적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왜 났냐면은 네. 추상적이라고 하면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네.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네. 이해가 어렵거든요. 소프트웨어에서도 추상적인 개념이. 근데 철학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전 너무 추상화돼 있어서 그게 제가 그 사람 철학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철학이. 근데 그 abstraction 코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볼 수는 있죠. 그러면 말 그대로 철학자의 머리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abstraction 코드를 본다는 거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비슷한 비유인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abstraction을 만듭니다. 야! 오, 철학자를 만드는 신이야. 아 그거 할 때 네. 되게 있어 보여.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만들 때가 있어서 네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저질 프로그래머의 역할이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질이란 말을 한 번도 안 쓰셨어. 제가요? 네. 네. 한번 써주세요. 저질. 네. 저질 프로그래머 개미입니다. 자, 그래서 네. 다음 이제 발제가 이 깊이에 대한 해석이 각자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각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르잖아요. 세 명 모두. 네. 그래서 각자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어떠한 평가자나 아니면 너는 뭐 이 정도는 해야 돼 혹은 그 깊이 있게 뭔가를 해야 되라는 그 강요를 분명히 받을 텐데 회사 네.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 가볍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이랑 먼저 진범님부터 아 저부터요? 저는 아이고 준비를 못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예. 사실 제가 하는 역할이란 게 되게 그 깊이의 그러니까 깊이를 정의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적당한 깊이인지 그러니까 깊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깊이를 요구하거든요. 저의 역할이란 게 네. 네. 제가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오늘 네. 다 까는 거죠. 이제 저희 나 얘기를 하면은 직업과 그러니까 본인이 저 그러니까 지금 말 아끼려고 되게 노력하는 거죠. 네. 말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의 정체를 탈로시키 아, 제가 탈로 될 것 같아서 난감한 질문을 드렸군요. 네. 아무튼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알아야 되는 직업인데 네.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기술적으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적당한 깊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네. 그 적당한 깊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더 흥미가 있고 내가 더 하고 싶은 거는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누가 시키지도 않지만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계속 안 하게 돼요. 계속 미루고 네. 네. 그 순서를 제가 정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정하는데 제가 하고 싶다고 정하면 안 되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비즈니스에 대한 포텐셜을 갖고 정해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고민인 게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 네. 그러면서도 무조건 깊으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네요. 네. 근데 적어도 상대방보단 깊어야 되는 거죠. 기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참 애매해요. 그 깊이를 애매해. 어떻게 뭐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개발자여서 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것만 깊게 판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근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적당히 많이 아는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게 저한테는 일종의 압박이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 차라리 박사를 해서 연구직이면 네. 무조건 깊은 게 좋은 건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뭐 예술가면 진짜 네. 무조건 뭐 어렵게 하는 게 뭐 인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대중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대중의 공감도 얻으면서 의미도 있어야 되고 그런 그러니까 대중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대중의 인기도 있어야 되고 뭐 작품의 의미도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적당히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게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것처럼. 근데 적당이라는 거기서 깊이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대중 음악을 하는데 적당한 깊이를 있으면서 클래식도 적당히 알아야 되고 재즈도 적당히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섞어야지 또 대중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거죠. 본인이 하는 게 어렵다. 난 되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다. 아니 이거 웃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쵸? 응, 맞아, 웃어줘요. 아하. 여기서 정색하면은 또 안 돼. 그러니까 정색 없으면 정색하면은 또 나만 뭐라 그래? 응? 저는 잘난 일을 하냐면 멋있는 척 한다고 또 그럴 거 아니야? 저는 무슨 일을 하냐면 공대생인데 숫자를 만져요. 영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뭐 무조건 많이 파는 게 좋긴 하겠지만 또 너무 많이 팔면 안 돼요. 그 달의 목표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성을 조절을 요구하기도 해요. 물론 많이 팔면 좋죠. 근데 뭐 또 내가 많이 팔리고 싶다고 많이 팔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포캐스트를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문 용어 나오네요. 각자 분야에서 어플리케이션, 포캐스트.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글 저희가 외국계라고 사실 일리아 때 얘기했기 때문에 뭐 맞아요. 몰라 할 수 없어. 그래서 평소에 영어를 많이 써서 그렇지 잘난 척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요. 아, 맞아요. 그런 피드백도 있었나요? 아, 그래요? 아니요, 저 평소에 얘기할 때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변명하면서 얘기해요. 하긴.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할 때도 막 쉴드 먼저 치고 미안 엄마 이러고 쉴드 엄마가 뭔 소리야 이것도 안 되나 방어 막 이거는 게임 영어인데 아무튼 뭐 그래서 영업하시는 인문계 분들도 공대생들도 아무튼 그런 깊이가 사실 뭐 이 정도 숫자 뭐 예를 들어서 1% 정도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1%가 10명이 모이면 10%가 되기 때문에 제 상사는 중요하다고 여겨서 뭐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깊이의 강요를 받는 경우가 매달 있고 매쿼터 매 분기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죠. 네. 그러면은 하시는 일에서의 깊이는 밸런스인가요? 정확성? 정확성. 과 네 매출에 관련된 정확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 예측도 잘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쵸, 네. 그 달의 매출도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게 네 정확하게 예측대로 가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시네요. 네 예측이 또 항상 성장해야 되고 뭐 얘기를 하면 끝이 없는데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네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개미님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깊이 저희는 그거예요. 진짜 많이 알아야 되고 네. OS 그러니까 대학교 때 학부 시절에 배웠던 개념 플러스 경험이 묻어나야 되는데 어렵죠 사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제가 자신 없는 분야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자신 없는 분야에서 어떤 권위자가 얘기를 하면 쫄죠. 부러워하고 근데 그게 학습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 끊임이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고 네. 그리고 맞아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계속 발전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재미인데 재미를 못 느끼면은 좀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면 그냥 호기심에 이렇게 한 분야에 네. 좀 더 깊게 들어가거든요. 저희 쪽 용어는 해킹이라고 하는데 딥 깊게 파는 거죠 이제 네. 한 분야를 딥 다이브. 예. 네. 싫어. 스킨스쿠바. 예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네. 이제 하다 보면은 깊이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부러워하는 엔지니어들 보면은 한 분야를 깊게 파다가 땅을 깊게 파다가 옆에 보니까 연관되어 있는 기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도 파고 옆으로도 가는 거예요. 네. 터널식으로. 네. 위로도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사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예. 똑같거든요. 그냥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두들기는 네. 거죠. 근데 다 다르군요. 분야가. 근데 소프트웨어를 잘 짠다는 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내용을 짧게 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펑션을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짧고 간결하게 짜는 게 잘 짜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분야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특히나 오픈소스 쪽은 네.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하니까 오히려 숏코딩이라고 하거든요. 네. 짧고 간결하게 네. 숏코딩이 오히려 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데 걔 혼자만 알아듣고 하면은 변형이 자유롭게 하는 것도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네. 오. 그래서 그런 거 지적받아요. 코드 보내면 야 이거 누가 알아보라고 짠 거냐? 그리고 쇼코딩이 예전에는 컴파일러라고 해서 네. 사람이 작성하는 파일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변환해주는 네. 게 이제 컴파일러인데 네. 그 컴파일러 성능이 지금은 좋아져서 쇼코딩과 의미가 없구나. 그렇게 큰 퍼포먼스 차이가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오히려 오픈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하는 데에서는 쇼코딩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아, 제가 학교 때만 배워가지고 예, 오래된 그 나이가 그 쇼코딩이 필요한 쪽은 그 진짜 하드웨어로 완전히 다루는 어셈블리나 그런 쪽에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명령 하나가 CPU가 한 번 더 도는 거거든요. 네. 한 사이클이. 근데 걔를 줄이는 게 배터리도 덜 먹고 속도도 빠르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저기 잘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 애들이 너무 잘 만들어줘서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지금은 괜찮아요. 그렇군요. 네. 재밌네. 너무 길어졌네요. 네. 저희 그러면 장모님 지금 기피의 기피의 강연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토론을 하고 2부에서 만나요. 2부에서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